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레스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파란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흰색하고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네. 그러면 파란색하고 금색 아니면 파란색하고 검은색. 예,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대다수긴 한데. 자, 한번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원래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보고는 있지만 사람이 이 물체를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방금 우리가 보던 것처럼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지만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럼 실제 이 사진은요, 네, 넘겨주세요. 실제 이 사진은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파란색과 검은색.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정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알약, 여러분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네, 혹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파란색 있나요? 파란색, 파란색도 있고요. 회색, 회색이다. 예. 여러분 신기하시죠? 예. 대부분 다 여기 회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방금 보셨듯이 파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어요. 신기하죠? 예.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한다라고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강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는가, 또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이 사진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배웠던 출애굽기 한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여행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유인이 됐다라고 했던 이 소망의 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서,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앞에 있던 이 소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가 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제 안에 좀 난폭함이 있더라고요. 애굽 군대를 번개를 딱 때려가지고 다 전멸해가지고 다 쓰러지는 것을 보여주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난폭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무도 죽지 않는 평화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을 감아봐. 그래 눈 감았더니 뿅 해가지고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뭐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원하셨던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세 단어 배웠었는데 세 가지 명령하셨잖아요. 야차부, 하라시, 라. 야차부가 뭡니까? 곁에 있다 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하나님 곁에 서서 하라시, 잠잠하고 라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뭐해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지금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는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애굽 군대와 홍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친밀하게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애굽 시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 다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삶의 관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 그렇죠? 이게 세상의 가치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관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알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쉽게 경험되십니까? 관점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7장과 그리고 8장 상반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넘어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은혜 그리고 죄 없다라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문제는 무엇이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다른 한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나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늘 넘어지게 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죄인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소망이었습니까?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벽이 생기는 거죠. 하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로 변화될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었어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믿음에서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망하면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경험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소망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경험되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증거로 바울이 14절부터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 안 넘겨주네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다시는 너희를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않도록, 이제 뭐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자의 영으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새로운 진리입니까?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갔는데요. 새로운 진리입니까? 아니죠. 이야기 나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이었잖아요. 옛날에 이야기했다고 믿어주세요. 이야기 나왔었다라고요. 그런데 왜 다시 8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라고 이미 선포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걸까요? 선언되었지만 그것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또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셨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이 있다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구나. 나의 믿음이 차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 없구나.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닥을 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구나 라고 바닥을 치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힘쓰며 살아가요. 우리 손에 잡히는 소망이 아니라서 소망에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 먼 것처럼, 이건 나에게 너무 먼 것, 내게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산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그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인 거 안다. 너희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능력 없고 힘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 마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탄이 조롱하고 넌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요. 아니야,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너와 함께 너에게 선언하고 고백하잖아. 내가 증언해 줄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주는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여튼 몇 사람 보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또 나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하나님 얼굴 낯을 보기에 부끄러워요. 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지금 너에게 소망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네가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증언할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17절에 이야기돼요. 다소 여러분 충격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에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면 너희는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없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내 삶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질 것 같고 주위 환경이 바뀔 것 같고 그러질지 알았는데, 내가 믿어보면 아까 저 파란색 검은색 드레스가 믿어보면 흰색 황금색 드레스로 보일 것 같고 회색이었던 알약이 빨간색으로 보일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바울이 17절에 뭐라고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도? 고난도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빼버리고 싶은데, 빼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 절 빼버리면 좋겠는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와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길 원하오나,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 역시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 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이것이 소망이며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이기에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왜 소망이 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두에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관점이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다고요. 물론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 이런 역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잖아요. 대다수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성격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런데 위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관점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증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 위해서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 던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그래 이거야 A야 B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쉽게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죠. 사탄은 우리가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아까 말했어요. 나한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나 믿음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질문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믿음 없다라고. 사탄이 나 같은 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너같이 교만하고, 너같이 아 잘내고, 너같이 성격 더러운 자, 마음에 온갖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네가 뭘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조롱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선다는 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고난의 현장에 자리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편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나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해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나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다 죄 안 짓나 보네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틸 자신 있습니까? 아 이게 더 고난 같아.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고 하면 더 고난일 것 같아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저도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고난이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곁에 서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또 보고 연약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고 죄의 문제에서 허덕거리며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우리 옆에서요 얘 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탄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상태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연약한 것 연약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 안 버려.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우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이염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린 양같이 도살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무엇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하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면 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안에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이제 믿음 이전의 고난과 믿음 이후의 삶의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고난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현장인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쓰러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